like an angel and dress like crazy. Oh, the girls are yelling, yelling. Oh, the girls are yelling, yelling. Oh, the girls are yelling, yelling. Oh, the girly girls. I call like an angel and dress like crazy. Yeah, 내 심장의 강림. 너 CPR 같이 손잡아 like Pikachu. 100만 볼트 전기 is pumping. I'm an otaku bastard. Me too big candy faster. 뉴런의 자기를 강신해 머릿속은 몸파로 갔지. Galileo 스스로 심판의 메일 내 속에서 첫방이 미치려 했지. Why can't you stop? 몰라 you can't want to die. 나 crazy crazy crazy crazy crazy crazy crazy crazy crazy crazy crazy crazy crazy crazy crazy crazy crazy crazy crazy crazy crazy crazy crazy me. 더 이상 내 끌림 앞에 거짓 증언은 않지. 무슨 의미 또 무슨 가치 가는 건 불가능 이젠 또 쉐. Yeah, me and my girls 우리 눈이 멀 것을 알아도 저 태양의 kiss my Galileo 스스로 심판의 매일 내 속에서 적당히 미치라 했지. Why can't you stop? 몰라 you can't want you down in the game. I could look an angel and dress like crazy.